날 버리고 가겠단 말은 하지 마. 기억 속 나를 두고 떠나지 마. 날 잡을 수 없는 네 눈을 보지 마. 그냥 가지 마. 속지 마. 겨우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. 모든 게 영원하지는 않잖아. 겨울이 가면 봄은 다시 와 알잖아. 그냥 가지 마. 오늘이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다를 것만 같아. 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.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. 우리 다시 만나는 먼 그날까지 안녕 안녕. Yeah.